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구바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을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구바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이 11월 29일 구바 국립국장 조의식장에 진정했습니다.